at UBS. Seguire Bunin, Dun.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도하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주목받는 사안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이슈로 인해 그 외의 몇몇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들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라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오늘은 어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세계를 보는 눈은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뒤 비대면 물품 구입으로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택배 기사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부터 롯데택배기사 25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많게는 하루 만여 개의 배송물품이 들어와 택배기사 30명이서 한 사람당 최대 500에서 600개를 실어갑니다. 자동분류시설이 없어 기사들이 일일이 물품 주소를 확인해 자신의 차량에 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무 현장 내 화장실에는 배수시설이 없는 변기가 설치돼 있고 냉방이나 난방기구를 놓을 공간조차 없습니다. 임금 문제도 심각합니다. 거제 물류센터 기사들의 경우 2017년 946원이던 건당 배달 수수료가 지난해 8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배송 물량 증가로 롯데택배의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기사들의 건당 수수료가 떨어져 하루 최대 16시간 넘게 일하고도 벌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울산 등 전국에서 이번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는 250여 명, 대부분 지역센터의 노동 환경이 이렇게 열악했다고 입을 모아 소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배기사분들의 노동 환경은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요소까지 더해져 더욱 열악해졌으며 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4, 5년간 매년 택배기사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견된 사고를 막으려면 현 시점에서 책임 있는 그 누군가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정부나 택배업계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누군가가 행동할 때 택배 현장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외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파리 근교에서 중학교 사회교사가 퇴근길에 이슬람 교도에 의해 목이 잘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무엘은 지난 5일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다며 한 주간지가 2015년 논란을 일으킨 무함마드 풍자만 평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무함마드가 알몸으로 엉덩이를 드러내는 모습을 그린 만평입니다. 무함마드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 자체를 금기로 여기는 무슬림 입장에선 모욕적인 묘사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범인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목을 자르는 이슬람식 보복살인이 벌어지자 유럽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편 수업 당시 사무엘은 무슬림 학생들에게 거북하면 교실 밖으로 나가 있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업에서 교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무슬림들이 도전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숨진 사무엘은 배우자 없이 5살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내가 사무엘이다, 내가 교사다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그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연대 집회도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보는 눈에서는 택배기사 노동 문제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